흐려진 달빛처럼 눈을 보아도 전혀 알 수 없는 여린 그대 마음 바라보던 하늘에 어둠이 밀려와 고운 네 얼굴도 젖어드는 순간에 두 눈에 맺힌 빛나던 별이 내 가슴에도 떨어지더라 참 아프더라 하염없이 다 무너지던 마음까지도 날 안아주고 싶어 눈에 담긴 슬픔 대신 날 담아주고파 돌아봐주기를 부디 바라보던 하늘에 어둠이